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했던 제1번 조선청년동맹 대표단의 보고 모임이 16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남승우 총연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제1번 조선청년동맹 조총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총중앙과 간도지방 조총전임일꾼들, 비전임 열성자들, 중앙단체 사업체 조총원들, 조선대학교와 조선고급학교 조총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를 불멸의 청년운동 청소로 간직하고 조총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